50 languages. 97. 97. 97. أدوات الربط رقم 4. 접속사 4. 접속사 4. لقد وافاه النوم مع أن التلفاز كان يعمل. 그는 TV가 켜져 있었는데도 잠이 들었어요. 그는 TV가 켜져 있었는데도 잠이 들었어요. لقد بقي مع أن الوقت كان متأخرا. 그는 늦었는데도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는 늦었는데도 한참을 머물렀어요. لم يأتي مع أننا كنا على موعد. 그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안 왔어요. 그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안 왔어요. لقد غلبه النوم والتلفاز شغال.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잠이 들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잠이 들었어요. كان الوقت متأخرا ومع ذلك بقى.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참을 머물렀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한참을 머물렀어요. لقد كنا على موعد ومع ذلك لم يأتي. 우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안 왔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안 왔어요. مع أنه لا يملك رخصة قيادة يقود سيارة. 그는 면허증이 없는데도 운전을 해요. 그는 면허증이 없는데도 운전을 해요. مع أن الشارع زلق يقود سيارته بسرعة. 거리가 미끄러운데도 그는 너무 빨리 운전을 해요. 거리가 미끄러운데도 그는 너무 빨리 운전을 해요. مع أنه في حالة سكر يركب الدراجة. 그는 술에 취했는데도 자전거를 타요. 그는 술에 취했는데도 자전거를 타요. إنه لا يملك رخصة قيادة ومع ذلك يقود سيارة. 면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운전을 해요. 면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운전을 해요. الشارع زلق ومع ذلك يقود سيارته بسرعة. 찻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빨리 운전을 해요. 찻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빨리 운전을 해요. إنه سكران ومع ذلك يركب الدراجة.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전거를 타요.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전거를 타요. لم تجد وظيفة مع أنها أتمت دراستها. 그녀는 대학을 다녔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해요. 그녀는 대학을 다녔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해요. لا تزور الطبيب مع أنها تتألم. 그녀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요. 그녀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가요. لقد اشترت سيارة مع أنها لا تملك نقودا. 그녀는 돈이 없는데도 자동차를 사요. 그녀는 돈이 없는데도 자동차를 사요. لقد أنهت دراستها ومع ذلك لم تجد وظيفة. 그녀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자리를 못 구해요. 그녀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자리를 못 구해요. إنها تتألم ومع ذلك لا تزور الطبيب. 그녀는 통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에 안 가요. 그녀는 통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에 안 가요. لا تملك نقودا ومع ذلك تشتري سيارة. 그녀는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차를 사요. 그녀는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차를 사요.